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두 가지로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바로 그 시간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만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정확한 시간을 기록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쩌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면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절규. 사실 그 절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절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시는 동안에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셨죠. 게다가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거나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비참한 그 절규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그가 지금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던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지금 대신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뇌에 찬 그 비참한 그 절규는 사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저주, 멸망이 넘어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감사해야 될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우리의 죄만 해결하는 심판만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축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참된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방인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던 자입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면서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부를 포기하고 버려야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그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에 심판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된 변화는 모든 신자의 참된 신자됨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변화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 정치기관에 속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라라고 또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 즉슨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밀리에 예수님을 지지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연약했었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한밤중에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고소와 비난을 받으시는 것을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동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같은 동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어서 그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는 일에 선뜻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동죄라는 반역죄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막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조금의 동정심을 보이는 행위는요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경우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 있다고 여겨질까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이 이 요셉에게는 왠지 모를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나아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많은 것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시체를 처리하는 일에 관여하면 의식상 부정해질 수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어떤 관습에 일부 참여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요셉이 나선 것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귀한 그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죽은 자의 매장을 마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의무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부정해지는 것과 사람들로 의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동료 혹은 가족이라는 그 혐의를 감수할 각오로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다가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사실 절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손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 그의 용기는 바로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요셉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며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심판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얻거나 확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이 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린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요셉은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자 그 모든 것들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충분하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삶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됐던 사실을 하나님 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헛된 욕심이 헛된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값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숨쉬는 그 모든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